차가운 달에는 비가 끝도 없이 쏟아지는 날에는 휘날리는 깃발처럼 기쁜 날에는 떠나가는 기차처럼 서글픈 날에는 난 거기에 가지 파란 하늘이 열린 곳 태양이 기우는 저 언덕 너머로 거기에 가지 초록색 웃음을 찾아 내 마음속까지 깨끗한 바람이 불게 길고 긴 겨울 아침이 더디 오네 복잡한 이 마음을 텅 비울 수 있다면 좋은 시간들을 너와 많이 나눌 텐데 난 거기에 가지 파란 하늘이 열린 곳 바람이 지나